다음 순서로 노래 전손길에 눈이 내리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률 작사 황진용 작곡인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연은 내 나라의 산과들의 하마는 사연을 안고 내리는 눈에 대한 철학적 사색과 서정이 깊은 시음악적 흉상을 통하여 가장 열렬한 애국애민의 마음을 안으시고 불철주야의 초강도 강행군으로 전손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흠모와 뜨거운 충종의 세계를 감명 깊게 노래한 명곡입니다.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느라면 어느 해 겨울 아침 허연 송해와 오름보케로 뒤엉켜 하나의 큰 눈덩이를 방불케 하는 승용차에서 환하게 웃으며 내리시던 장군님. 나의 병사들이 보고 싶어 밤새 철령을 넘어왔다고 하시며 감격에 눈물 짓는 병사들을 태양의 품에 뜨겁게 안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용상이 우려우시 떠오르고 군함들도 항행을 금지한 풍랑 사나운 뱃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섬초소의 병사들을 찾아오시는 장군님께 최고사령관 동지 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뭐길래 이런 고름을 하십니까? 하고 목로와 외치던 초도의 병사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조져옴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또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장군님을 열렬히 그리워하고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가려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종의 세계가 역력히 비끼어 있습니다. 수령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인민은 수령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혁명대오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한 이유기에 이 노래가 누구나 사랑하고 논리 부르는 명곡으로 되게 한 비결이 있습니다. 8분의 12박자 미네림 대조에 기초하여 단순 2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소정 깊게 흐르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에 반영된 사상주제적 내용과 시적 정서에 맞게 밝고 숭엄하면서도 졸졸한 음악적 양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요 전손길에 눈이 내리네는 심오한 사상주제적 내용과 깊은 소중성으로 하여 오늘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속삭이며 내리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우리 오보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광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온 나라 대가족의 친오보이가 되시어 인민의 행복과 내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한 길에 끝없는 혼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세계와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사상감정을 웅심 깊은 시음악적 흉상으로 감동 깊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오목했던 고난의 그나날 차디찬 눈보라 빛바람을 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과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시고 넓고 넓은 한 품에 인민을 모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이 눈물겹게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유라 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눈비에 젖은 수만리의 험한 길을 붉은 기 높이 축혀들고 헤쳐가신 아버지 장군님. 조국과 인민이라는 이름 앞에 위대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그 로종 후에 대홍단 부부의 아기 이름을 지어주신 이야기이며 그복룡 가족의 노래를 들어주신 이야기와 같은 수많은 사랑의 전설들이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며 수놓아지고 기울이신 그러고 베푸신 그 사랑은 기적을 낳아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창조물들이 새세기의 창곡 높이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사는 수천 마디의 말로써도 대변할 수 없는 이 방대한 격정의 무게를 단 몇 행의 통속적이면서도 소박한 시어로 진실하게 구가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사상을 초락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사상예술적 진가는 그것을 그대로 체현한 노래 선율에 의해 더욱 담보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존염과 후렴으로 구성된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노래에서는 음악 표현 수단들과 수법들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웅심 깊은 소중의 세계를 파고드는 데 복종시키면서도 감정의 축적과 폭발, 대조와 통일을 훌륭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식의 어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율은 초동기에서부터 어부의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유라 같은 흠모와 신뢰심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습니다. 동기선율을 음조적으로나 리듬적으로 보다 승화시키는 존염선율은 고난과 시련이 겹사인 존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오는 과정을 통하여 도루에도 꽃을 피우려는 우리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한가를 심장으로 느끼고 폐부로 졸감하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충신 세계를 숭엄한 화폭 속에 훌륭히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의 분출인 듯 열렬히 끌어본지는 후렴선율은 옥타브를 벗어나 높은 음역의 솔 라네리메로 치달아오르면서 장군님의 안녕을 추고라는 천만 고민에 격동된 심정을 한껏 토로하고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도 언제나 그 이만을 받들어 모시려는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 높이 토치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손근용장 김종일 동지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있고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다는 참다운 진리를 심장 속에 새겨주는 가요 장군님은 우리 어버이는 졸세 위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며 영원히 불리워질 것입니다. 아, 어머니 장군님 군정.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